인터넷 기업 중쫓아라. 다음 먹거리는 거실 경제. IT 강국 코리아라는 단어는 이제 먼 옛날의 추억이 됐다. 지난 수년간 중국의 거센 추격에 한국의 IT 경쟁력은 이미 추월당했다.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도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중국의 창의적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전세가 역전된 한국의 인터넷 및 IT 기업들은 이제 중국을 벤치마킹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 알리바바, 샤오미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인터넷 대기업들이 잇따라 가정 내 거실을 공략하는 전략을 내놓고 거실 경제의 주도권 전쟁에 돌입했다. 중국 언론경제 참보고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가전기업들이 과거 외자기업의 OEM에 머물다 생산 역량을 높였지만 브랜드와 이익 방면에서 글로벌 기업의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최근 중국 인터넷 대기업들은 생산사슬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거실경제 경쟁에 돌입해 전통적인 가전제조업과 승부를 펼치고 있다. 거실에 뛰어드는 인터넷 대기업들. 알리바바 그룹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는 최근 요후쿠를 중심으로 하는 알리바바의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동시에 가정 엔터테인먼트 전략의 비전도 내놨다. 중국인과 중국어권 가정을 위한 1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동시에 알리 디지털 엔터는 TV 생태계 인사이드 계획이란 이름의 스마트 TV 협력 동맹 전략도 내놨다. 경제 참보고에 따르면 최근 알리 디지털 엔터와 협력한 스마트 TV의 누적 출하량이 1,000만 대를 넘어섰으며 알리 디지털 엔터의 TV 생태계 인사이드 계획의 협력 파트너에는 하이얼콘과 하이센스, 스카이워스, 샤프, 클립스, 웨일리 등 유명 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경제참보고가 인용한 알리 디지털 엔터의 리제 사장은 가정 엔터테인먼트 전략에서 알리바바가 가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인터넷 기술과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우위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화슈, CIBN 등 콘텐츠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인터페이스와 콘텐츠를 무기삼아 생태계 자원을 구축하고 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글로벌 수천만 가정에 혁신적이면서 맞춤화된 풍부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대화면에서 가능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리바바 이외에도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거실로 돌진하고 있다. 올해 6월 쥐리 미디어가 가정용 인터넷 전략을 내놓고 가정용 인터넷 사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선포했다. 쥐리 미디어의 미신 총재는 중국 가정 인터넷 업계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매우 많지만 시장의 골격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며 쥐리 미디어는 정책에 부응해 이 대화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자본 구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러에코, 샤오미 등 역시 스스로 가진 인터넷 생태계를 기반으로 거실 경제 주도권 잡기 한창이다. 생태계 사슬을 강화하기 위해 러에코는 22.67억 홍코 위안을 TCL 멀티미디어의 투자에 주주가 됐으며 양측은 거실 경제와 대화면 사용자를 위해 혁신적인 상품의 공동 연구 개발과 우수한 콘텐츠 및 수직형 서비스 영역에서 공동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경제참보고가 인용한 중국의 컨설팅 기업 이관츠쿠에 따르면 스마트 TV는 개인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외에 거실의 네 번째 화면으로 거실의 핵심 미디어다. 중국 경제 소비 구조의 성장 모델 업그레이드와 가정 내 광대역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및 개선으로 거실 경제가 자라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자 많은 기업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거실은 그 자체로 중요한 시장. 중국의 전문가들은 대화면화와 개방화, 스마트화의 특징을 가진 스마트 TV의 잠재적인 경제 가치가 스마트 TV 사용자의 규모와 활동 정도에 따라 부단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영상 콘텐츠와 앱,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한 잠재 공간을 생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스마트 TV를 중심으로 하는 거실 경제는 슈퍼급 시장이다. 경제참보고는 최근 인터넷 기업들은 TV 산업 사슬을 리모델링하고 거실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돌파구로 삼아 콘텐츠와 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신 총재는 2011년 말 이래 PC와 모바일 접속자는 이미 한계에 부딪혔으며 스마트 TV 시장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TV 대화면이 추후에 접속 노다지가 됐다고 묘사했다. 영상 콘텐츠와 앱, 부가가치 서비스를 가져다 주면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TV의 대화면이 가진 매력은 사용자들과 제조업자들을 다시 거실로 끌어당기고 있는 셈이다. 해외 투자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TV 인터넷 생태계의 구축은 2014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하드웨어 기업들과 인터넷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급속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2016년은 인터넷 스마트 TV 업계의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제참보고는 인터넷 기업들의 추진력 아래 TV 기업들 역시 최근 인터넷 플러스 전략 혹은 콘텐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거실 경제에 뛰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하이센스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3분기까지 하이센스 인터넷 TV 사용자는 2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중국 국내 사용자 수는 1,700만 명을 돌파했다. 사용자 수가 누적됨에 따라 운영 인프라도 갈수록 성숙해지고 있으며 회사는 2016년 매출이 1.5억 위안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전기업은 들러리로 전락. 컨설팅 기업 이관추크의 연구보고서는 향후 거실경제의 경쟁은 우수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면서 스마트 TV를 매개로 삼아 거실 스마트 기기가 생태계로 결합됨으로써 사용자들이 거실 영화관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와 동시에 사용자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수요가 광범위한 생활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참보고에 따르면 알리 디지털 엔터 사업부 TV 연맹의 리구웨이 총재는 전통적으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하던 TV 산업 사슬은 이미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터넷 페이스와 콘텐츠, 앱이 결합한 스마트 TV 생태계 사슬로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산업 사슬은 변화할 뿐 아니라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큰 흐름에 따라 어떤 기업도 독립적인 산업 사슬을 구축하기 어렵게 됐으며 필수적으로 여러 기업이 자신의 강점을 살려 공동으로 완성해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중국의 또 다른 컨설팅 기업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TV 시장에 진출한 인터넷 TV 브랜드는 5개에 불과했지만 2015년 9개였으며 2016년에는 4개 기업이 추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 TV 시장이 갈수록 더 많은 기업의 먹거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인터넷 TV가 가져다주는 거실 경제의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알리 디지털 엔터 관계자는 과거에 사람들이 하드웨어 브랜드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콘텐츠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에는 하드웨어와 콘텐츠 서비스를 동시에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